깨설 때까지 눈물이 흘렀어. 이제 우리 못 보게 될까봐. 혹시 기억나 마지막 그날 따뜻하게 웃던 그 미소가 가슴에 남아 미련이 남아 머릿속을 자꾸 맴돌아.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하나 안고서 힘들어도 눈물 머금고 너에게 가겠어. 무슨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너 아직도 있을까.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수없이 걸려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다시 달려가. 좀 늦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. 혼자 버티기엔 버거워. 네가 필요해 난 두려워. 나는 괜찮아 혼자 놓지 않아. 너 사라지면 난 이대로 버틸 수 없을 테니까. 기다려왔던 걸 나도 알아. 할 수 없어 내 맘이 아파와. 끝내줘나진 못했던 그 말 내 입가에 계속 맴돌아. 그래 난 잊지 못했어. 이렇게 멍하니 썼어. 홀로 숨죽인 채 계속 참아야 했어. 우리의 운명인 걸까. 여전히 그곳엔 네가 아직도 있을까.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수없이 걸려 넘어져도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. 좀 늦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. 결국 너잖아. 보고 싶었잖아. 괜찮지 않아. 안아주지 못해 내 맘이 아파. 그래서 너를 찾아 기다렸잖아. 눈물 나잖아. 사랑하는 건 너잖아. 나 이제서야 전하고 싶은 이야기.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불러줘.